제5과 택시. Lección quinta. Taxi. 실례합니다. 여기가 택시 정류장입니까? 실례합니다. 여기가 택시 정류장입니까? Perdone, ¿es esta la parada de taxi? 네, 그렇습니다.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Sí, por favor, espere su turno.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Buenos días. ¿A dónde va usted? 서울 호텔로 갑시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 호텔로 갑시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l Hotel Seúl. ¿Cuánto se tarda de aquí al hotel? 약 한 시간 걸립니다. 약 한 시간 걸립니다. Se tarda una hora más o menos. 천천히 갑시다. Vamos despacio, por favor. 빨리 갑시다. Vamos rápido, por favor. 여기가 서울 호텔입니다. 여기가 서울 호텔입니다. Este es el Hotel Seúl.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이 얼마입니까? ¿Cuánto es?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Son 4,000 wones. Hasta aquí la lección quinta. A continuación ve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차례. Turno. 기다리다. Esperar. 가다. Ir. 시간. Hora. 걸리다. Tardar. 약. Más o menos. 천천히. Despacio. 빨리. Rápido.